야, 그 성공한 남자를 가지는 게 쉬운 줄 아니? 미안 띠 빠그. 오케이 제이제. 내가 여름 쇼핑 주머니 속에 항상 돈이 들어오지 소주병에도 난 다야 박아놓지 완전히 flexing do this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oh yeah I got my bread up 지갑 꽉 채웠지 내가 hustler에서 열심히 일해서 불을 태워 차려야 모든 힘껏 최선 Watch me pull up on your black wavy pull up on a yacht 이쁜이들 올라타 Watch me pull up on my squad AOMG hire mob 우리 영원할 거야 on God 나의 집은 전세 homie all my bills pay 고민 없이 feels great ooh 햇빛은 쨍쨍해 세상 가진 듯해 내 나야 빛이 떠나네 해보다 태닝의 피부 타타 누구의 허벅 맞춰 유명한 버거 차차 인사드만 말아 yeah 새로 가라 it's my time 먹는 마늘 한 스 내가 여름 쇼핑 주머니 속에 항상 돈이 들어오지 원 소주병에도 난 다야 박아놓지 완전히 flexing do this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Flexin' do this all day, yeah. Hire my VJ got my V Nesting and co-op Name it in a birthday Baby I'll be okay Transfer for you know me okay. 여름 되면 가만히지 못해 장난쳐버릴 거야 난 너린 traveler What you know Never the door Where we go 우리가 빠지면 재미없을걸 그러니까 let's go 리엄 빼고 don't call me 전화하지 마 돈 내게 먼저 아냐 love 평화지 나 Why you tripping so hard 정답은 어디에 나 사랑하면 살아가자 따라가다 보면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We're gonna be alright 하나같이 빛나 빛으로 그린 너나 Oh yeah we'll be so fine I love my TV so far 누나 shut up the party CK 피해 난 가지 먹는 마늘 한 스 내가 여름 쇼핑 주머니 속에 항상 돈이 들어오지 원 소주병에도 난 다야 박아놓지 완전히 flexin' do this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Do this all day flexing 하고 있잖아 어? 아 요새 진짜 여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빠그